것이다. 여기 있던 집들 중에 삼돌이라 살았는데 거친 건물 즐겼으니 어디 간지 아시나요? 아하 또 말고 저기 보이는 보통단 기술들 구름 뚫고 솟아오른 천리가 우리 사모동기 이사에서 아하 그렇지 그래 여기도 새지 새지 아하 그렇지 그래 저기도 새지 새지 수령님은 눈물을 뿌려가며 살아가던 덧성당에 세상에서 어떤 가는 이 거리가 솟아뜨려 아하 그렇지